조선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 복구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철길 복구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현재까지 흙사태 처리가 65%, 로반 복구가 70%, 전차선 전주 복구가 35%로 수행돼서 피해 지역 안의 여러 구간 철길이 개통됐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와 청진철도공장, 라흥 콘크리트 침목공장을 비롯한 철도성산하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전차선과 고착품들을 긴급 보장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무산군 건물 피해 복구 전투에 떨쳐나선 려명거리 건설 돌격대, 618 건설 돌격대, 922 건설 돌격대원들은 과감한 돌격전을 벌여 수만 립방미터 토량과 감탕을 처리하고 혹심하게 파괴됐던 무산 림강 사이 수십 킬로미터 도로를 복구했으며 산림집 건설에 진입한 첫날에 112호동의 기초굴착을 끝낸 것을 비롯해서 날마다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며 무산 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는 부분적으로 쇠돌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